뇌염 백신과 스커드 미사일, 볼리비아, 카터, 기관차, 그리고 페류나 박군이 착하게 보이려고 수술했다는 눈쌍꺼풀. 안녕하세요. FM역 황막의 정은임입니다. 1994년 6월,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에 떠오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괴동의 김동아 씨, 인천 남구 하기길동의 고승용 씨, 여수의 이찬주 씨, 염정수 씨, 정현정 씨, 전주의 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라스트 모니칸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히피 문화, 60년대 말을 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속에는 이 히피 문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락 뮤지컬 헤어야말로 그 대표작 중 대표작일 것 같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출연될 당시 배우들이 누드로 출연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헤어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1979년이고요. 감독은 뻐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의 밀로스 포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상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방송을 통해서 Aquarius나 Let the Sunshine In 같은 뮤지컬 넘버들은 가끔 소개가 됐죠. 이 락 뮤지컬 헤어를 뒤늦게나마 FM 영화음악 시네마 천국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로드 부코우스키라는 청년인데요. 디어헌터에서는 상용사로, 또 마리에스 러버에서는 나스타샤 킨스키의 남편으로 나왔던 존 사베시, 그가 이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히피족의 리더인 버거와 흑인 히피인 허드, 또 역시 히피인 우프, 그리고 히피 여인 잔네가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주인공 클로드와 사랑에 빠지는 상류층 아가씨 쉴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오클라호마 출신의 고지식한 시골 청년인 클로드가 군입대를 앞두고 뉴욕에 올라옵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에서 히피족인 버거 패거리와 어울리게 되고요. 또 약혼자가 있는 쉰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꼭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죠. 그러자 히피들은 훈련소로 면회를 가게 되는데요. 결말이 관객의 상상을 뒤엎고 아주 재미있게 끝이 납니다. 물론 뮤지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래가 흘러나왔고요. 자, 깜찍하고 풋풋한 김수희, 매사에 적극적이고 똑소리 나는 이원경, 친구 같은 동생 은주의 생일 축하해 오셨죠? 대구 수성구 범어이동의 박은강씨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시네마 천국 시작합니다. 너의 청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m and take a trip to the head. 늘 새로운 감각 인터넷죠.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서정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라서 미넨의 노란 민들. 사정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노르웨이에서는 영혼의 목소리 쉬쉬.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녀가 함께 부르는 Fire in Your Heart. 쉬쉬. 그녀를 잊지 마세요. Holy Grail.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환길사. 영혼의 매끄러운 가슴속. 비너스 슬링크 브로.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서정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정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러리!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러니! 피로가 몰리는 애니시다요.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힘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몬. 상큼해. 자기 전에 1분 하나? 내일 아침에 퇴원할 거야. 경남제약, 레몬.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입김,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냉.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형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각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동물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사. 또 늦으신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주!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시. 이것도 맘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카페, 맥스의 카프리시, 레지라. 샀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내 값이. 뭐야, 뭐야? It's just these smart people that's got to worry. The Lord's going to take care of their doing. Same thing. 오클라호마의 시골 청년 클로드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고속버스에 오릅니다. 며칠 후면 그는 신병훈련소에 입소할 몸인데요. 남은 며칠을 뉴욕을 여행하면서 보낼 참이지요. 캐리어스가 흐르면서 이윳고 뉴욕의 마천루가 보이더니 카메라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히피족인 버거 패거리가 터널 속에서 증지병증을 읽습니다. Any person who alters, forges, knowingly destroys, knowingly mutilates, or in any manner changes this certificate may be fined not to exceed $10,000. 증지병장을 파기한 자는 벌금 및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는 영장을 불에 태워버리지요. 이때 기마 경찰이 터널로 들어오고 그들은 센트럴파크로 달아납니다. 그러자 센트럴파크에 있던 수십 명의 히피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 어퀘리어스에 맞춰 춤을 춥니다. 여자 한 명, 남자 셋. 이 네 명의 히피가 승마를 즐기고 있는 귀티나는 아가씨들에게 다가가 구걸을 합니다. 아가씨들이 놀라 달아나자 이번엔 멍청이 서 있는 클로드에게 손을 내밉니다. Where are you from? Oklahoma. Listen, man, I know how it feels. I used to come from Kansas myself. 클로드가 오클라호마에서 왔다고 하니까 히피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쳤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우리식으로 하면 두메 산골쯤 되니까요. 하지만 클로드는 히피들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줬고 이제 히피들은 동량에서 번 동전을 다 털어 말을 빌립니다. 승마를 즐기던 귀티나는 아가씨들을 뒤쫓으려고요. 그런데 히피들이 말을 놓치자 시골뜨기 클로드가 아주 멋지게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히피들의 부탁으로 대신 아가씨들을 쫓아가지요. 이제 히피들은 클로드의 말타는 솜씨에 감탄하면서 다나를 노래합니다. 귀티 나는 아가씨들 중 금발의 아가씨에게 넋이 빠진 클로드. 그녀보다 앞서 달리며 온갖 폼을 다 잡다가 그만 아가씨들을 놓치고 맙니다. 클로드는 이제 그 네 명의 히피와 어울립니다. 며칠 후 입대하는 걸 알고는 히피들이 클로드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클로드는 생전 처음 마리화나를 피워보면서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때 히피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라는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이름이 들어간 재밌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존 사베시도 직접 한 소절을 같이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First day in America. Just got off the boat. Manchester, England, England. Across the Atlantic Sea. And he's a genius, genius. He believes in God. And he believes that God believes in Claude. That's him. That's him. Claude Hooper Bukowski finds it as groovy to hide in the movie with Kelly Spallini and Antonioni and also with countryman Roman Polanski. All Roman's the one for Claude Hooper Bukowski. Manchester, England, England, across the Atlantic Sea. He's a genius, genius. He believes in God. Bukowski. Finds that it's groovy to hide in a movie. Pretend he's Fellini and Antonioni. And also his countryman Roman Polanski. All roll into one. More about Uwe Bukowski. Manchester, England, England. That's me. 이튿날 아침, 클로드는 히피 패거리들을 떠나려 합니다. Hey! Boy! Come here,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We just come here, please. 하지만 어제 말을 타던 금발의 아가씨 쉘라가 약혼식 파티를 한다는 걸 알고는 히피들과 함께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물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요. 근엄한 귀족 집안의 파티에 거지 차림의 히피들이 나타나 파티장을 휘젓고 다니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밖에요. 내쫓길 상황에 몰렸는데도 히피 리더인 버거는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친구 클로드가 신부에게 반했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요. 그리고는 I got life를 부르면서 요리가 즐비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당연히 난장판이 되겠죠. 들어보시죠. I got life, mother. I got life, sister. I got freedom, brother. And I got good times, man. I got crazy ways, daughter. I got million-dollar charm, cousin. I got headaches and toothaches and bad times do like you. I got more hair, I got more head, I got more brains, I got more ears, I got my eyes, I got more nose, I got my mouth, I got my teeth, I got my tongue, I got my chin, I got my neck, I got my tits, I got my heart, I got my soul, I got my back, I got my ass, I got my arms, I got my hands, I got my fingers, got my legs, I got my feet, I got my toes, I got my liver, got my blood, I got life. 비록 약혼식장은 난장판이 됐지만 몇몇 하객들은 흥에 겨워 버거의 노래에 어깨를 들썩거리기까지 합니다. 금발의 아가씨 쉘라 역시 권위를 깨부수는 그들의 거침없는 행동에 완전히 매료됐죠. 하지만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일행은 모두 즉심에 넘어갑니다. Bob Bukowski, George Berger, Lafayette Johnson, Gene Ryan, Wolf Dashiell. The court is about to pronounce sentence upon each of you. The sentence of the court that you be confined to the workhouse for 30 days or pay a fine of $50. 30일간 중노동을 하거나 그게 싫으면 각각 $50씩의 벌금을 내라는 판사의 판결입니다. Awfully sorry there isn't anything I can do for you. 클로드의 비상금으로 일단 버거가 석방됩니다. 남은 사람들의 벌금을 구하기 위해 혼자 나온 거죠. 버거는 우선 쉘라와 그녀의 약혼자인 스티브를 찾아가지만 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한편 유치장 안에서는 우후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간수가 그의 긴 머리를 자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여자처럼 머리를 길렀냐는 여간수의 질문에 울프는 주제가 헤어로 대답을 대신하죠. I wouldn't kick Mick Jagger out of my bed, but I'm not homosexual, no. Well, tell me. Can you tell me why you're so uptight about having your hair cut? She asked me why I'm just a hairy guy. I'm hairy noon and night. Hair, that's a prize. I'm hairy high and low. Don't ask me why. Don't know. It's not the lack of brain, like the grateful day, darling. Be a head with hair, long beautiful hair, shining, gleaming, steaming, flaxen, waxen. Give me down to there, shoulder length, a long run. Dear baby, there, mama, everywhere, daddy, daddy, hair, hair, hair, hair, hair, hair, hair. Blow it, show it, show long it. As God can blow it, my hair. Let it fly in the breeze and get caught in the trees. Give a home to the fleas in my hair. A home for fleas, a hive for the buzzing bees. Nest for birds, there ain't no words for the beauty, the thunder, the wonder of my hair. Blow it, show it, long as I can blow it, my hair. I want it long, straight, twirly, buzzing, snaggy, shaggy, ratty, matty, woolly, greasy, fleecy, shining, gleaming, steaming, flaxing, waxing. Got it, polka dotted, twisted, faded, braided. Got it all with and confetti, bangles, tangles, dangles, and spaghetti. Oh, say, can you see my eyes? If you can, then my hair's too short. Down to here, down to there. Go, go, when they see me in my toga. My toga made of blonde, brilliant, chain, difficult hair. My hair like Judas wore it, hallelujah, I adore it, hallelujah, Mary loves her son. Why don't my mother love me? Hey, hey, blow it, show it, long as I can blow it. Hello. 결국엔 버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타는 덕분에 일행은 유치장에서 풀려나오게 되고 그들은 곧바로 센트럴파크의 히피들 집회에 참가합니다. 쉴라도 그들을 찾아서 이곳에 나타나죠. 여하튼 센트럴파크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히피들은 자유를 맘껏 즐기는데요. 이때 흐르는 LBG라는 곡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이니셜에 마약인 LSD를 빗대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Is white people sending black people to make war on the yellow people to defend land they stole from the red people? Down to 4th Street, USA. When ye got there, what did ye see? Tricky day on MSD. Hey. 로드는 이곳에서 난생 처음 LSD를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쉴라와 결혼하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Do you, Sheila Franklin, take this man to be your lawful wedded husband? I do. Do you, Claude Hooper Bukowski, take this woman to be your lawful wedded wife? I do. 바로 이 환상 장면에서 이 영화의 안무 담당인 트윌라 달프라는 유명한 무용수의 춤 장면이 잠깐 삽입됩니다. 늦은 밤, 클로드는 호숫가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그를 찾아온 쉴라 및 버거 패거리와 함께 다들 발가벗고 별빛 아래서 수영을 즐기지요. 하지만 클로드는 내일이면 입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 며칠 사이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입대해야만 하는지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Where do I go?에 실어보내죠. 신체 검사장. 여기서는 White Boys라는 노래와 Black Boys라는 노래가 이어서 나옵니다. 히피 문화가 탄생하면서 흑백 간의 남녀 교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성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이 사라졌음을 비유한 곡들이죠. 특히 White Boys를 부르는 검사관인 상사들. 이들은 바로 Because I Love You Girl로 유명한 흑인 오중천단 스타일리스틱스인데요. 한번 그들이 부르는 White Boys 들어보시죠. White guys are so pretty, skin as smooth as milk. White boys are so pretty, tea like Chinese silk. White boys give me goosebumps. White boys give me chills. When they touch my shoulder, that's the touch that kills. My mother calls them lilies. Mama say lilies. I call them piccadillies. Piccadilly. My daddy wants me to stay all the way. Hey, white boys are so groovy. White boys are so tough. Every time they're near me, just can't get enough. White boys are so sexy, sexy, sexy, sexy. Let's go along and leave. my brother calls them rubber. They're my common trouble. My daddy wants me, no, no, no. But I say, white boys, the white boys are so lucky. Beautiful last girl. Those who run my fingers, I told you all their curls. 훈련이 시작됩니다. 각계전투, 화생방, 유격, 총검술. 클로드가 훈련을 다 마쳐갈 때쯤 쉴라는 그가 보낸 편지를 들고 버거 패거리를 찾아갑니다. You gonna ride him? Why don't you come with us? Where are you going? Nevada. We are? Aren't you serious about anything, Berger? I'm always serious. Well, like when are we going to go? As soon as Sheila's ready. 버거는 클로드의 편지를 읽어보고는 아예 지금 그에게 면회 가자고 제안합니다. See you. 이윽고 그들은 슐라의 약혼자인 스티브의 차를 강탈해 클로드가 훈련받고 있는 네바다로 향합니다. If all you men could be standing where I'm standing and seeing what I'm seeing. 한편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이 사열한 가운데 훈련소장의 훈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장에게 배우는 바로 이유 없는 반항의 명감독 니콜라스 레이입니다. 그는 헤어가 개봉된 직후 세상을 떠났지요. And you'd better take some of that greatness with you. And this afternoon, while you're on leave, you'd better take some of it with you, too. Mm-hmm. 그런데 누군가의 장난으로 연병장 내의 스피커에서 락 뮤직이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일시에 사병들이 술렁거리게 되는데요. 락 뮤직이란 젊은이들의 정신을 흐리는 마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엉터리 논리를 비꼬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난데없는 락뮤직에 신병들은 환호성을 올리는데요. 영내 스피커를 통해서 연병장이 흘러넘치는 이 노래 3500라는 노래입니다. 결국엔 헌병들이 달려와 망루에 걸린 스피커에 총탄을 퍼부은 다음에야 락뮤직이 멈춥니다. 한편 쉴라와 버거 일행은 네바다의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그리고 사막의 깨끗한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Good Morning Starshine을 노래합니다. Good morning starshine, the earth says hello. You twinkle above us, we twinkle below. Good morning starshine, you lead us along, my love and me as we sing our early morning singing song. Glitty cup, loopy, dippy, loopy, loopy, la la la la la. Saba, sibi, saba, loopy, abba, naba, lili, lo, lo. Doobie, oobie, wada, loopy, abba, naba. Early morning singing song. Good morning, starshine. The earth says hello. You twinkle above us, we twinkle below. Good morning, starshine. You lead us. Right 버거 일행은 차를 몬 채로 훈련소 영내로 진입하려 하고 하지만 헌병들이 제지하죠. 그러자 그들은 묘안을 짜냅니다. George. What's yours? Sheila. Yeah. 바로 쉴라를 이용한 미인계지요. 쉴라는 바에서 조지라는 상사를 유혹해서 그를 사막으로 유인한 다음 그의 군복과 차량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버거가 조지의 군복을 입고서 상사로 변장합니다. 물론 그 사이 잽싸게 머리도 깎았지요. 버거는 유유히 영내에 진입합니다. 아예 클로드를 차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거죠. 버거는 클로드의 막사로 찾아갑니다. 상사의 등장에 막사 안의 신병들이 모두 부동자세를 취하자 버거는 진짜 상사가 된 것 마냥 군인티 팍팍 내면서 클로드를 찾지요. 클로드는 바짝 얼어서 뛰어나오고요. 자, 이 장면 들어보시죠. Yes, Sergeant. Smooth it out. Yes, Sergeant. Double time, soldier. Yes, Sergeant. Sir! In the car, soldier! Yes, Sergeant. Are you an asshole, soldier? No, Sergeant. That's too bad. Yes, I am. How you doing, man? "만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행하는 인원 점검 때문에 끌로드를 밖으로 데려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거는 또 한 번 묘안을 짜냅니다. 이번에는 클로드와 군복을 바꿔 입고는 자신이 대신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상사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오죠. 영외로 나온 클로드는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쉴라도 만나고 나머지 히피 친구들과도 반갑게 재회합니다. 이때 히피 허드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요. I Wanna Be a Airborne Soldier라는 군가를 변주한 곡입니다. 자, 이 재회의 장면 들어볼까요? Claude와 쉴라가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막사에 있던 버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Attention, men. I just received word at headquarters. We've been alerted for overseas movement. At this time, I want you to secure your web gear, get your duffel bags packed, and get out on this red line. Sergeant, sir, you've got 3 minutes to have these men ready. Let's go now, men. Move with purpose. Come on. Move, move. 3분 내에 군장 완료하고 베트남행 수송기에 탑승하라는 명령입니다. 버거는 새파랗게 질린지 어쩔 줄 모릅니다. 병사들이 Don't Put It Down을 합창하며 줄지어 수송기에 오를 때 그때 클로드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버거를 태운 수송기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끌어드는 안타깝게 버거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버거! 화면이 바뀌면 국립묘지가 나타납니다. 한 묘비 앞에 클로드와 쉴라와 히피들이 서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지 버거, 1945년에 태어나 1968년 베트남에서 전사.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붕이 날아간 백악관 앞에서 성조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Let the sunshine in이 흘러나옵니다. 영화 락 뮤지컬 헤어,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에 보내드린 밀러스 포만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워낙 음악이 푸짐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대사를 줄여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충분한 그런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영화가 참 독특하네요. 그 모든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규범적인 것들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군대 안에서의 그 상하 계열의 전복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에 이 기막힌 반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특히 반전, 평화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오늘 특히 의미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대구의 비빔밥 친구죠? 대구 수성구 범어 일동의 장호식군. 제가 사실 이 편지를 아나운서실에서 제 책상에 앉아서 봤는데요. 보다가 너무 큰 소리로 웃어서 주위에 눈총을 좀 받았습니다. 만화 편지였어요. 만화도 너무 잘 그려주셨고요.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정훈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요. 장호식군에게 띄워드릴 텐데 혹시 정훈이가 빼질지도 모르니까 녹음을 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서울 도봉구 수유삼동의 한원동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 헤어의 첫 장면, 거의 첫 장면에 나왔죠. Aquarius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